성라면 뉴스를 전합니다.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. 성남을 대표하는 신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. 성라면 뉴스를 전합니다. 누님 뉴스. 누님 뒤에는 쭉 나와 있다. 그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꼭 눌러놔야지. 안 나오게. 그렇지. 그렇게 해놓고. 듣겠습니다. 노래 또 틀어야지. 성라면 뉴스를 전합니다.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. 성남을 대표하는 신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.